아유, 인사를 공손히 하시고 아까도 네. 나오셨었는데 뭐 또 아, 이렇게 인사를 공손히 하시고 아까 그 편집될지 몰라가지고 예? 편집될지 몰라서 아 예. 편집 안 되죠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였는데 편집이 되겠어요? 예.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러게요 내보내야죠 그래야지 예. 욕먹지 예 그래야죠 강의하셨다면서요 이번에 예? 예? 강의하실대요? 아니 뭐 강의라기보단 그냥 이렇게 신문에 어우 대문짝만하게 나셨던데요 어디 신문 예? 그 대문짝만하게 어디요? 나 못 봤는데 신문 이름이 어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하여튼 신문에 났어요 이렇게 윤도현 씨 강의한다고 야 근데 뭐 강의라기보단 그냥 좋은 얘기 조금 하고 왔어요 그냥 예. 야, 그 학생들 상대로 아니 뭐 다 들었어요? 하는 거? 아, 그럼요. 전 뒤에서 다 들었죠. 어. 다 들었죠. 그날 갔잖아요. 아니 근데 나중에 한 줄 알았는데 들었어요? 다 들었죠. 강의 내용을 전 다 들었죠. 그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저희들이 한 번은 그 지방에 공연을 갔는데요. 그 사실 윤배는 저희 1인칭이거든요. 제 이름만 따로 부르는 걸 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어떤 지방에 한번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윤도현과 그의 밴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윤밴드로 불러주세요. 저희들은 1인칭이에요. 1인칭이에요. 그게 참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예. 그런 어떤 팀을 사랑하는 마음. 되게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네. 저도 말솜씨에 제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그럼요. 네네. 자, 하여튼 뭐. 네네. 아 아주 재밌어요. 예,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립니다. 소리 안 했는데 하도 지겨우시니까 먼저 치고 나오셨어요. 니도 빨리 해라 이거예요 지금. 예. 자, 아이디 구린 인생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일을 하면. 직업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저는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며칠 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 내리는 승객을 보고 나도 모르게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해서 창피한 마음에 내릴 때도 아닌데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음 정류장에서 타는 승객을 보고 또 어서 옵쇼 하고 말았어요 못 말리는 제 직업병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러니까 진짜 네. 다 있어요. 네. 첫 번째 리플을 네. 달아주신 분은 아이디가 네분 세팅이란 분입니다. 자 일단 아 저 참 반갑습니다. 저랑 같은 일을 하셨군요. 그래도 계산 안 하고 간다고 내리는 사람 붙잡은 저보단 낫네요. 아 이거는 버스에서 내린 사람을 붙잡으셨군요 저기요 계산하셔야죠 아, 이거 심한데요 윤도현 씨는 뭐 직업병 이런 거 없습니까? 직업병이라기보다는 네. 그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운드에 되게 민감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방 기계 있는데 그런 데 가면 거기 있는 그 에코 있잖아요 말하면 그 에코를 견딜 수가 없어요 못 듣겠어요 진짜 속에서 울화통이 터지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아, 저번에 그래서 그랬구나 꼭 그거를 열쇠를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따서 제가 저 라이터를 이렇게 켜서 그걸 다 기계를 만져서 세팅을 다시 해야 노래할 맛이 나 아, 그러니까 아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되게 하여튼 아 그게 직업병이군요 네 그게 직업병이죠 저는 그 한참 대학교 축제 사회하고 이럴 때는 거의 이 마이크가 저한테는 거의 이 마이크를 거의 놓은 날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방송하면서 핀 마이크를 답니다만은 전 이거 잡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걸 잡는 순간에 마술을 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막 이게 버릇이 너무 돼가지고 여자분하고 만나서 소개팅을 하는데 커피잔을 들고 이름이 어떻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물을 때마다 커피잔이 앞으로 나가요. 커피잔이 앞으로 의자분은 저 돌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걸 잡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요거 딱 잡는 순간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좋은가 봐요. 딱 이게 손에 붙어서 놀아요. 쫙 돌아갑니다. 예, 너무 좋죠. 좋아요, 좋아. 예. 자, 네, 다음. 너도 나도라, 나도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아, 이분도 비슷한 경험 있나봐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조회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끝맺음 하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계속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야,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다음은 도연 오빠 짱짱짱 이렇게 이런 아이디를 가지신 분. 네. 한번 다시죠. 아유 고맙죠. 저. 제가 같은 경험자로서 확실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나도 모르게 인사가 나왔다면 그냥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친한 사람과 헤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도 왠지 어색하다 싶을 때는 주먹을 쥐고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편 상태에서 귀에 갖다 대고 살짝 흔들어주세요. 그럼 만사 오케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내려서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먼저 인사하면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주 친한 척 하면서 어, 잘 가. 이렇게 하는 얘기죠, 이렇게. 전화할게. 아, 참. 아, 이거 좋은 방법인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아이디 데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그만두세요. 근데 저 그 식당이 어딘가요? 그 자리 제가 메꿀게요, 그냥. 백수 생활 2년째라서. 야, 이걸 또 노리는 분들. 그러니까요. 야. 자, 조민철 씨가 따라주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 그때 그 승객입니다. 어, 그때 참 황당했는데, 하지만 인사를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인사 다음에도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주셨습니다. 예, 사람이 인사하고 이렇게. 사람이 예, 이거 좋아요. 좋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인사하고 삽시다. 오늘 결론은요. 예. 인사.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해야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삽시다. 우리 인사하면서 삽시다.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